HUBS힐링 닥터 김사부 사회 곳곳에선 정말 화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KTX에서 아이가 우는 게 시끄럽다고 아이 아빠를 죽일 듯이 때린 사람, 마스크를 올려 써달라는 버스기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람 등 우리는 이들을 분노조절장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는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끔 방법을 공유해보는 HUBS의 힐링닥터 김사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분조장, 분노조절장애라고 불리는 간헐적 폭발장애라는 병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 없다고요?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 자꾸만 나에게 분노를 표출한다고요? 그렇다면 스피커에 조금만 귀 기울여 볼까요? 마동석 앞에서도 화낼 수 있으면 분조장 인정이다 라는 말이 있죠.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노조절장애 대신 정식 명칭인 간헐적 폭발장애로 이어나가 볼게요. 저 농담 같은 말이 사실 정답이랍니다. 가짜 분조장은 마동석 앞에서는 화를 못 내지만 간헐적 폭발장애는 상대에 상관없이 물불 가리지 않고 이성을 잃은 채 화를 폭발해버려요. 아주 사소한 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말이죠. 자기 자신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젓가락 어디 있어? 하면서 식탁을 때려 부수거나 우산이 잘 접히지 않는다며 물건을 던져버리고 벽에다가 손을 내리치는 행위 같은 거요. 그리고 그 순간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또 한바탕 화를 낸 후엔 극심한 후회를 하죠. 이렇게 가짜 분노조절장애와 간헐적 폭발장애는 다르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분노조절장애가 있으니까 라는 말을 무기삼아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 친구, 연인 혹은 약자에게 언어적, 신체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는 건 옳지 않죠. 그저 화를 참을 수 없는 게 아니라 화를 참기 싫어서 타인에게 폭력을 가하는 건 어쩌면 병명을 부여함으로써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닐까요? 아, 나도 맨날 사소한 일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혹은 친구들한테 갑작스레 화를 낸 경험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분노하기도 하고 욱할 수 있죠. 이 분노라는 감정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실제 이를 진단받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본인의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해요. 내 화의 원인이 그저 스트레스나 특정 상대에 대한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가 터진 건 아닌지 말이죠. 이 질병은 특정 상대에 대한 누적된 현상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하는 갑작스러운 화를 동반하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이 정말 간헐적 폭발장애라고 판단되면 전문가에게 가보는 게 좋아요. 치료를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다면 병원을 방문해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 수 있어요. 저희 힐링 닥터 김사부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병원은 더 아프지 않기 위해 혹은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요. 내 주변 사람이 가짜 분노조절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그런다면요. 이들은 습관적 분노 폭발형으로 칭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분노를 표출하진 않습니다. 관계가 편하고 익숙해지고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받아주겠지가 되고 난 후에 화를 내는 등의 방어 기제들이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봤는데 괜찮아 라는 학습이 쌓이면서 점점 만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돌아보지 마시고 끊어내셔야 합니다. 나에게 잘해줬던 거, 그 사람과의 추억을 붙잡고 있게 되면 안 된다고요.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서 상대가 화를 낼 때 말고는 잘해주니까 자꾸만 자기 자신에게 괜찮다며 최면 걸고 있는 건 아닌가요?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언어폭력이든 실제 폭력이든 내게 상처를 주는 상대를 만나고 있다면 당신의 청춘이 너무 아깝지 않나요? 귀한 당신은 그걸 참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 관계 속에선 상대 말고는 아무도 보이지 않겠지만 조금만 멀리 떨어져서 봐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어디 상담센터에 가라는 게 아니고요. 친구들, 가족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한 발짝 물러서서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봐야 해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 조금만 용기 내보는 건 어떨까요? 내 자신을 지킬 용기 말이에요. 최근엔 화를 참지 못하는 사람, 아니 화를 참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이 분노조절장애라는 가짜 병명 뒤에 숨어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걸 듣고 있는 누군가, 혹여 자꾸만 화를 분출하고 나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사람과 얽혀 있다면, 그 상처 주는 관계를 푸는 게 내 힘으로는 잘 안 된다면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아주 조금만 용기 내어주세요.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분노조절장애, 즉 간헐적 폭발장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을까요? 살면서 언제든지 회의감이 들 때, 나는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 저희 방송국 인스타그램과 홉스 리포터 인스타로 언제든지 고민 보내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봐요. 이 힘든 시기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방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여기서 오늘의 힐링 닥터 김사부 8번째 영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일인이었고요. 기술의 윤리경과 힐링 닥터 김사부 김민지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그럼 청취자분들의 또 다른 고민과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당신의 일주일이 꼭 안녕하길 바라며 모두 조심히 들어가세요. HUBS